조선민족보험총회사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가 23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관계부문 총회사 일꾼들, 종업원들, 각 도시군 보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총회사에는 주체적인 보험건설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고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보험기관을 창립해 주시었으며 보험사업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